정말 그대와 나 우리 서로 남이 되나요? 되돌릴 순 없죠. 그럴 수는 없는 거죠. 무너지는 나의 가슴이 이별이 맞다 하네요. 그대는 괜찮은가 봐요. 이대로도 괜찮은가요?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눈물로 젖어드는데 사랑이 이토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. 이 아픔조차 그대를 어저께 떠난 그댈 잊었다 해도 기다립니다. 괜찮은가 봐요. 이대로도 괜찮은가요?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눈물로 젖어드는데 사랑이 이토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. 잊었다 해도 가슴은 기다립니다. 사랑이 이토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. 이 아픔조차 그대를 어저께 떠난 그댈 잊었다 해도